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 4.16 만화영화 촬영소에 보내주신 솔비들을 전달하는 모임이 11일에 진행됐습니다. 모임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촬영소의 일꾼들, 창작가 예술인 종업원들이 참가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촬영소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거듭 취해주신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만화영화 제작에 필요한 현대적인 솔비들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